바위 밭에 홀로 앉아 그 깊이 피리를 불 때 어디선가 흰 나비 한 마리 날아와 피리 끝에 앉아 내가 꽃인 줄 알았더냐 내가 내림인 줄 알았더냐 너는 훨훨 하늘로 날아온다 다른 꽃을 찾아가거나 그저 흐느적 날고 싶지